지난 시절 또다시 온다고 해도 너의 마음이 지난 날처럼 되돌아올 순 없겠지. 우리 사랑이 식었다지만 조금 더 변한 게 없어. 시간 흐르며 나의 실수를 조금씩 느끼고 있어. 아하, 날 정말 사랑했었다면. 아하, 견디기 힘들어도